최근 조선에서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. 국가계획위원회와 전력공업성을 비롯한 위원회 송중앙기관들에서는 연유와 전력, 농기계 보조품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.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해당 지역에서 펌프, 원동기 등 물주기에 필요한 설비 기자재들을 빠짐없이 동원시키고 있습니다. 도시군들에서는 관계 구조물들의 보수 정비를 다그치고 물을 효과 있게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크고 작은 물원촌들을 담고 동원하는 한편 물 절약형 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